Come on, baby, 다가와 아니 적혀도 소용없어 훔쳐보는 이 시선이 무심한 척한 말투도 Oh, maybe 내게 이미 눈 빠져버린 것 같아 뜨거운 눈빛이 낚여줘 긴장된 분위기 마저 설렜잖아 손을 내치지 말고 내 곁으로 다가와 내가 왜 이러는지